난 너를 볼 수 있어 여기 같은 하늘에서 널 바라보는 두 눈이 계속 널 찾아 널 담아 닿을 수 없는 내게 향하는 길을 찾아 날아가 쉼 없이 날아도 닿을 순 없는지 여기까지인 건지 다가가 지금 너에게로 떨리는 내 맘이 들리진 않는지 같다면 내 맘과 같다면 그때처럼 손잡아줘 간다면